하란 준성하고 만화 방창이라 깨져 타 헌님네야 산천 경계를 구경을 가세 축장 망해 차로 천리 강산 들어를 가니 만산 홍록들은 일년 일도 다시 피어 준색을 자랑 노라 색색이 얻는데 장성 지죽은 창창 우르런데 기화여 전한 만중에 꽃 속에 잦은 나비 차치 없이 날아난다 유상 행비는 편편 금미요 화관 저 한무는 분분 서 삼춘가 저리 졸시고 도화만 발처 나어주 축수의 산춘이라듯 무릉 도원이 아니냐 양유 세지사사로 가니 황산공이당 춘절에 연명 오류 가이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길어 이 물이 져서 거지 중 천에 높이 떠 둔 날에 훨씬 펴 길을 어이갈고 슬피 운다 원산 첩첩 사는 주춤하여 기암은 층층 장성은 나나 허리 구부러 강풍에 흘겨 우줄 춤을 춘다 알콸 수정념 드리운 들이 골물이 수루루루루 저골물이 살살 열에열 골물이 한데 합수하여 천방 저 지방 저소 구라 저 펑펑 저 논 줄지고 방 건너 평풍석으로 으르러 터지니 서부허유 문다 퍼든 기산 영수가 이안이냐 주걱재금은 천고절이요 적다 정전은 일년 풍이라 일출락조가 누나 앞에 어려라 경계 See you.